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하늘이 맑은 날을 만끽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누군가와 부딪혀 흰 옷에 커피를 쏟게 되었을 때 다들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요? 혹은 비가 바닥을 뚫을 것처럼 오는 날 길을 나섰는데 웅덩이 옆을 지나가는 차를 피하지 못해 흠뻑 젖게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요? 저는 기분이 좋고 날씨까지 덩달아 좋을 땐 뭐든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가 올 땐 사소한 일들도 크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와닿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며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날엔 왠지 매운 것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나를 위한 쇼핑을 하면서 감정을 풀고 기분을 다르게 만들어야 온전히 감정을 푼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감정은 다른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의 기분까지 좌지우지하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아웃에서 만나볼 감정은 그 경계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볼까요? 데이식스의 바래 Can I change my life?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래. 같은 내 발은 눈발에겐 너는 들지는 못해.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래. 매일같이 난 말해. 눈발에겐 나를 더 아껴주진 못해.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나의 신념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분노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피해야 할 감정으로 취급되어 왔고 근대에 들어서도 좋은 감정으로 분류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맹수가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시절로 돌아간 것을 가정해볼까요? 그 옛날 옛적에 나와 내 가족들을 해치려드는 맹수에게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고통을 감수하려 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가 존재했을까요? 그 시절, 나와 내 주변을 방어하는 것에서 시작된 긍정적 분노라는 감정이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렇게 분노는 나쁜 것 같지만 나쁘지 않은 경기에 있다는 감정이라는 것,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럼 이제 분노가 몸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봐요. 규현의 드리밍. 까맣게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에 하얀 펜을 잡은 꼬마 녀석이 다시 한 번 나를 불러 사라질 때면 날 비추네. 너를 느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잖아. 혼자서 멀리 울고 있었잖아. 한참을 지나 눈떡 깨어보니 날 반기는 저 햇살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담은 드리밍 이제야 가득하게 널 위해 노래를 할 거야.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담은 드리밍 설레는 내 가슴에 널 사람마다 느끼는 분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노라는 감정을 갖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노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노르아드레날린에서 분노의 감정들이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주의와 충동을 제어하는 뇌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호르몬에서 뇌관이 분비되며 심박 증가와 혈압 상승 작용을 하면서 심박수가 증가되고 근육이 수축되며 긴장 상태에 이릅니다. 여기서 점차 분노하고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인내심이 없어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합리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분노했을 때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분노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온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1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정점인 시간인 15초에서 분노를 식히는 15분까지 모두들 이렇게 분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혼자서 밥 먹기 싫을 땐 다른 사람 찾지 말아요. 내겐 그대의 짜증 섞인 투정도 조그만 기쁨이죠. 아무런 약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누군가 만나서 하루 종일 걷고 싶을 때 그대 곁에 세상 누구보다 그대 이해하는 내 자신보다 그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분노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공격, 무력감이나 좌절감,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신념 등에 대해 존중받지 못함, 마지막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한다거나 고의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사소한 일로 시작해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 하나의 눈덩이가 되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이들을 해명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엔 분노를 느낄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일일이 분노를 드러낼 수 없어 나쁜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에는 무기력에 이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해소 방법이 있나요? 해소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인사이드 아웃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종점 버스 여행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감정을 느낀 후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요?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이 날 때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 땐 멍을 때릴 수 있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종점 버스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모두들 분노를 느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폴킴의 파도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곧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것 다시 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봤어 하지만 내 맘 이 모습만 생각이 나 그녀 머리에 쏟아진 별빛 지난 날이 떠올라 wow, wow, oh.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눌 길 없는 내 눈빛 너와 비슷한 사람마저 쫓고 있었어 oh, 순간 내 두 눈 속에 너무 익숙했던 너의 뒷모습 그렇게 그리던 지난 날 바로 너였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하얀 내 맘에 지난 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안기듯 다시 내게 돌아오 생각해보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세상과 만나고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자극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에너지 삼아 하루를 살아가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겪게 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막상 분노를 마주하면 외면하려 하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 혼자서 삭히곤 하잖아요. 하지만 분노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에너지로 작용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깨달음을 주듯 분노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일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분노와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천지인,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UBS